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은 동지께서 주체 106 2017년 새해를 맞으며 하신 신년사의 조국 통일 부분을 1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방송, 신문 아르구멘티 이팍디, 인터넷 잡지 렘취취, 인터넷 신문 예지나야 꼬리아, 중국 중앙텔레비전 방송, 홍콩의 명보, 캄보지아의 국가라디오 방송, 압사라 라디오 방송, FM90.5 방송, 수리아의 산하통신, 신문들인 알바스, 티슈린, 알와딴, 라오스통신, 에집트 신문들인 알미스리 알야움, 알파즈르, 알아흐바르 알마사이, 기네의 신문 호로야, 국내 국제방송, 7개 민족어 방송, 알제리 신문들인 알히와르, 사우트 알아흐라르, 카타르의 통신 신문 갈프 타임스, 세네갈의 신문 러솔레이, 국제방송, 오스트랄리아의 인터넷 신문 뉴스콤 오스, 프랑스 신문들인 몽드, 피가로가 김종은 용도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 때 대하여 강조 등 제목들로 신년사의 조국통일 부분을 상세히 전했습니다.